막내 중이 꼬마 녀석아 등불을 꺼줄래 하얀 달빛 창가에서 머물고 있다 막내 중이 꼬마 녀석아 창문을 열어줄래 밤은 달림이라 세우고 싶다 달림도 외로워 우는 밤에 불벌레도 잠 못 이루고 별림도 슬픔에 이슬 내려 불림마저 울게 하네 이 세상이 지게처럼 꽃기만 하다면 그누구 누가 눈물을 잃어 이 세상을 비둘기처럼 살 수만 있다면 그누구 달림도 외로워 우는 밤에 불벌레도 잠 못 이루고 별림도 슬픔에 이슬 내려 불림마저 울게 하네 이 세상이 무지개처럼 꽃기만 하다면 비둘기처럼 살 수만 있다면 그 누가 화를 내겠나 이 세상을 비둘기처럼 살 수만 있다면